아블라그토 라주나토 조나자티 더울라 리 라힐 강속주 안나 뚜르키도 주스만 알파키드 강속주 피카티 소장 리하이 보통 비마드나티 평양 와타 스토크빌로 주와라 따지야 미나 사티 사디 사수라 이라 사티 루슈린 민여밀 하디바리 슈린 아이알 어투샤야오 나우샤후 인다 사티 사미나 민여밀 사니바리 슈린 아이알